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역사적인 몽골 방문 62세 즈음한 영화 감상회가 18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영화 감상회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주조 몽골 임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기록 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 제1부를 감상했습니다.